우리나라의 각지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건재공업성에서는 세멘트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로 늘리고 수만 평방미터의 판유리를 생산해서 피해복구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식량과 식료품 30여 종에 4만 수천 점에 달하는 생활용품과 물자들을 피해 지역들에 보낸 함경남도의 여러 공장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세멘트와 강철,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발전소에서는 8월에 비해 1.3배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서 피해복구 전선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22만 3천여 점의 생활필수품, 2만 2천여 점의 각종 공구, 자재들을 피해 지역에 보냈으며, 황해남도에서도 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 긴급수송을 보장한 데 이어 근 5만 미터의 비닐관, 1만 1천여 점의 건제품,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식료품들과 의약품들 수십만 점의 생활필수품, 학용품들을 피해 지역에 보낸 자강도에서는 천여 톤의 파철을 수집해서 피해 복구 전투에 필요한 금속 건고리와 가정용 전기기구 생산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